달라질 건 없어 우리 사이. Yeah. 친구도 애인도 아닌 거리 100m. 우리 관계 어떻게 이어가 이렇게 못 믿어왔어. 그냥 여기서 끝내자는 식으로 문자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 하지만 be the same 달라질 건 없어. 이러다 술에 취해 또 잠들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침 네 출근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어. 당연한 것처럼 성의 없는 이 말투에 서운한 건 사실이야. 어찌됐건 널 잡지 못한 건 내 과실이야. 인정할게. 그치만 벗어나고 싶어 불리한 이 게임 더 이상 치맞자락 잡지 않을 테니 애매한 사연 이제 그만해. 내가 부족한 탓이지 뭐 이기적인 틀 안에 갇혀있는 동안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려 했어. 근데 널 놓칠까봐 그래서 내가 미칠까봐. 오늘은 왠지 한잔 생각나네요. 술병은 늘어만 가는데 이상하게 취하지가 않네요. 참 미안하죠. 내가 울고 있네요. 요즘 많이 많이 많이 힘들었나봐요. 까칠했던 너의 말투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 말다투덩. 그런 일도 이제 없으니까 왠지 허전한 기분이야. 서운해지네 괜히 친구들에게 심술을 부려. 자주 주위에서 우리 관계 물어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돼. 돌려서 말 못해. 이쯤에서 확실하게 관계 정리했으면 해. 며칠 지나면 또 풀리겠지. 언제 그랬냐는 듯 연인 코스프레 넌 둘러대지. 모든 게 다 내 잘못인 것 마냥 멍청한 놈처럼 난 그걸 또 인정해 마냥.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 끝이니까. 그 어떤 욕을 해도 네 매력에 끌리니까. 옆에 있는 것만으로 기분은 틀리니까. 불안한 심정 티 안 내게 쉽게 들키니까. 오늘은 왠지 한잔 생각나네요. 술병은 늘어만 가는데 이상하게 취하지가 않네요. 참 미안하죠. 내가 울고 있네요. 요즘 많이 많이 많이 힘들었나 봐요. 밤이 가면 다 있겠죠. 널 사랑해 이 말 빼고 전부 다 참 웃긴 일이죠. 너를 많이 많이 많이 사랑하나 봐요. 오늘은 왠지 한잔 생각나네요. 술병은 늘어만 가는데 이상하게 취하지가 않네요. 참 미안하죠. 내가 울고 있네요. 요즘 많이 많이 많이 힘들었나 봐요. 까칠했던 너의 말투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 말다투덩. 그런 일도 이제 없으니까 왠지 허전한 기분이야. 서운해지네 괜히 친구들에게 심술을 부려. 자주 주위에서 우리 관계 물어.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돼. 돌려서 말 못해. 이쯤에서 확실하게 관계 정리했으면 해.